푸른 밤 종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면접 풍경은 대체로 딱딱하죠. 근데요, 최근에 어떤 회사는 노래방에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회사는 아예 면접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면접을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인데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때문이죠. 물론 면접관과 노래방에 간다고 한들 친구들과 노는 것처럼 막 놀 수는 없고요. 평소처럼 술을 마실 수도 없지만요. 그래도 딱딱한 공간에서 5분 동안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하는 것보단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위에 보면 잘 노는 사람이 진짜 일도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는 일 없다고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다시 바쁘게 살려면 오늘, 내일, 모레 정말 정신없이 놀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든 잘할 수 있다니까요. 1월 1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 밤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델리 스파이스의 항상 엔진을 켜둘게 였습니다. 그 면접을 노래방과 호프집에서 진행했다라는 오프닝을 알려드렸는데 너무너무 신기하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사실 노래방에서 면접 보면 노래는 진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은 떨어질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노래만 치열하게 부르나? 글쎄, 그리고 호프집에서 보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낯을 가리는 성격이다 보니까 일단 면접이나 이런 거는 차라리 좀 딱딱한 질문에 제가 좀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면접관 분들이 어느 부분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보는지도 파악이 정확히 되진 않지만 호프집에서 하면 좀 술도 잘 못 먹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서. 자, 이번 주 코너 변동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사려 깊은 오빠 씨로 함께합니다. 특별 게스트예요. 또 왔네요, 이분. 하상욱 씨인 오십니다. 아시죠? 뭐 푸른 밤에 거의 반 고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고 유쾌해 보이지만 내용은 꽉 찬 상담 해주시는 분이고요. 잠시 후에 또 명언들 막 쏟아내시겠죠. 준비해 오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은요, 프리스타일 프렌즈 특집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이언 씨와 함께 하는데요. 정말 특별한 걸 준비 중이니까 내일은 놓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약속을 드릴 수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종현의 첫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선물로 드리니까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서울사이버대학교, 인터파크 도서와 함께합니다. 조심스러워. 음악이 머문 자리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둘러본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이제 호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볼 생각인데요. 비행기 시간에 맞춰 숙소로 나선 뒤 잠시 멜버른 시가지를 산책하고 드디어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제 또 비행기 좌석에 몸을 눕혀야죠. 오늘 밤에 도착할 곳은 바로 호주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죠. 뉴질랜드인데요. 최근 뉴질랜드 출신 가수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과연 어떤 뮤지션과 음악이 머물렀는지 천천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호주와의 이별을 하는 뜻에서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들어봐야겠네요. 호주 출신 밴드 하이어투스 카이오테의 음악입니다. 나카마라.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하이어투스 카이오테의 나카마라였습니다.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좀 재즈한 느낌이 있는 것 같고 EP 소리와 기타 소리가 참 푸근하네요. 세션이 좀 귀에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부분이 좀 반복적으로 루핑이 되면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이 노래가 Falling Slowly OST라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런 뭔가 이미지가 더 잘 그려지는 곡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한상대님. 어제 4살 딸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녀와서 방학이라 집에 있는 초딩 오빠를 보더니 심술이 났는지 여자 오빠를 낳아달라는 거 있죠. 그래서 오빠는 다 남자다, 그리고 이제 나오면 너보다 동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네요. 오히려 졸졸졸 따라다니며 심통만 부리니 나 원참. 그래서 그냥 말 잘 들으면 여자 오빠를 낳아주는 걸로 했어요 하셨습니다.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왜? 무한 반복. 그때죠 딱. 저도 어렸을 때 주변에 다 친척 누나밖에 없었어요. 저만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척 누나들 서로 부를 때 언니라고 부르잖아요. 언니 언니 언니. 그러니까 저도 그냥 언니라고 부르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뭔가 호칭이나 그 나이에 따른 그 개념 자체를 확실하게 배우기 전에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 4살 딸아이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언니라고 불렀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다들 언니라고 부르니까 누나라고 누나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닌데 그냥 나도 언니라고 불러도 되겠지 싶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더 뭐랄까 그냥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보다 확실한 뭔가 그 사전적 의미라든지 이런 걸 또 설명을 해주면서 뭐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표은지님, 쫑디, 저 오늘 엄마랑 외출했는데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둘이 자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딸내미는 멘붕인데 엄마는 기분 좋아서 아빠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앞머리 내려야겠어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게 하셨습니다. 딸내미 멘붕. 아 이게 정말...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이라는 그 문장이 정말 딱 어울리네요. 희비가 교차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뭐 사위가 하잖아요. 아부한다고. 아니 그 뭐 여자친구 언니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러는데 재밌네요. 그 할머니 분께서 놀리려고 그러신 걸 거예요. 힘내십시오. 앞머리 내리시고요. 9322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푸른밤을 듣게 된 새내기 청취자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방금 우동에 뜨거운 물 부어놓고 기다리면서 문자 보내요. 밤이라 살짝 무섭기도 한데 푸른 밤 들으니 든든하네요 하셨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밤늦게 지금 뭐 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푸른 밤 들으시면서 힘내십시오. 우리 더욱더 뭐랄까 멋진 그리고 자랑스러운 나를 위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랄게요. 힘내십시오 모두들. 5260님, 추운 날씨에 이 늦은 시간에 회사를 떠나지 못한 여친 마중갑니다. M사 상무님, 이제 좀 여친 집에 보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 M사 어딜까요? MBC 아니에요? 상무님! 아, 상무님이 없으시구나. 우리 회사에. 그 MBC에는 상무가 없어서. 아, MBC는 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이게 뭐. 좀 우리 퇴근합시다. 12시 넘어서까지 퇴근 못하는 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전 12시 딱 시작 12시부터 이제 딱 시작하는데 일을. 송진주님, 저는 평소에 잡념이 많아서 머리가 자주 아픈데요. 엄마가 뜨개질을 많이 하시길래 손 아프게 왜 이렇게 많이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하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진다고 하시네요. 저도 엄마 따라 목도리 뜨기 해보려고요. 다른 분들은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저는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요. 집에서 향초를 피우거나 그 좀 그러니까 육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막 빠지는 건 이건 뭐랄까 제 몸에 있는 뭐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을 막 이렇게 발달시키는 느낌보다는 혼자서 감성을 이렇게 키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육체적인 무언가를 하면 정신적으로는 살짝 느슨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면서 좀 잡념을 떨쳐내곤 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잡념 많은 거 좋아해서요. 혼자만의 시간과 또 나만의 세상을 만들 시간들, 생각들 그걸 갖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3204님, 요즘 집에서 족욕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족욕이 뭐가 좋은지 몰랐었는데 피로가 싹 풀리고 노곤노곤하니 엄청 좋네요 하셨습니다. 뭐랄까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족욕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좀 해봤는데 저랑은 좀 잘 안 맞아서 발이 따뜻해지니까 뭐랄까 막 왠지 땀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전 땀날 것 같은 기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반신욕은 좋아하는데 족욕이나 뭐 이런 건 좀 힘들어요. 뭐 족욕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고 너무 오래 하거나 그러면 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손편지가 하나 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낙성대에 사는 34살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말이죠. 그것도 손편지를. 제 여자친구가 종현 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상사에게 시달리고 야근과 스트레스를 겪다 보면 퇴근 후에는 침대에 눕자마자 딥슬립을 하게 되는데 여자친구는 항상 푸른 밤을 듣고 자더라고요. 들으면서 잠들기도 하고요.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아닌 종현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꿈나라로 가는 여자친구를 보며 종현 씨에게 뭔지 모를 질투심? 뭐 이런 게 나타났죠. 하지만 그것이 여자친구의 하루의 즐거움이라면 저도 같이 좋아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날 새벽에 푸른 밤을 들어보았죠. 명불허전. 하루의 마무리를 하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늦게 끝나긴 했지만 어두운 방에 침대에 누워 듣고 있으니 중고등학교 시절 라디오에 심취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제부터 푸른 밤의 종현 씨 팬이 되겠네요. 제 여자친구 때문에 34살의 남자 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푸른 밤은 제 여자친구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자친구가 며칠째 곧불에 걸려 고생 중입니다. 종현 씨가 빨리 나으라고 방송에서 말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방배동의 유희정, 내가 너무나 사랑해. 감기 얼른 나아요. 34살의 팬 김용희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자친구 에게 영업당하셨군요.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곧불. 아이고, 지금 이 시기에 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건강 중요합니다. 잘 챙기시고요. 늦은 시간이라 또 걱정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늦은 시간에 듣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 들어봤는데 어떻게 또 감성이 잘 맞으셨나 봐요. 앞으로도 좀 자주 찾아주시고요. 여자친구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푸른 밤 들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방송을 통해서 로맨틱하게 전하시고 종종 그러시면 여자친구분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부럽네요. 손편지 보내주신 김용희 씨, 여자친구분을 위해서 제 사인 CD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의점에서 일하는 새내기 청취자분 9322님 이분에게도 제 솔로 앨범 사인 CD 드리겠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청취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올까요? 노래는요, 하쉘 레이의 Tonight Tonight 그리고 꽃잠 프로젝트의 뜨거울 나이. 이 곡은 1525님 신청곡입니다. Uno, dos, tres. 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Seven days of torture, seven days of bitter, and my girlfriend went cheated on me. She's a California dime, but it's time for me to quit her. La la la, whatever. La la la,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La la la, we're going out tonight. Hashley의 Tonight Tonight 그리고 꽃잠 프로젝트의 뜨거울 나이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 윤한 단독 콘서트 키스 더 피아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피아니스트 유영욱,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장윤성이 함께하는 음악회 디어 베토벤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5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사려 깊은 오빠 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이라고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분의 상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감 시인 하상욱 씨와 함께 할게요. 사려 깊은 오빠 씨. 네,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에 유쾌한 해결책을 내주실 것 같은 분이죠. 하상욱 시인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또 뵙네요. 네, 또 왔네요. 정말 한 달도 안 됐는데. 예. 네, 크리스마스 때 뵙고 또 그러네요. 신년에 또 뵙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이제 받으려고요. 이제부터. 예. 네, 바짝 받으려고요. 요즘에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에 아주 바짝 놀고 있어요. 바짝 노는 건 뭐야? 아, 정말 쫙 땡겼나요 요즘에?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놀고 있어요. 네. 필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그럼요. 언제 또 놀겠어요. 이게 사실은 바짝. 대학생분들이 방학을 하면 저도 같이 방학이 좀 되는 경향이 있어서 강의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학 때는 많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바짝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러고 있어요. 게임도 네. 하시고 게임은 뭐 사실 그거는 거의 생활이니까 뭐 따로 뭐 바짝 한다 그런 말은 뭐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하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동크라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번엔 또 고민 상담 코너예요. 네. 사려 깊은 오빠 씨로 함께 하시는데 어떠세요? 평소에 좀 본인이 사려 깊다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참 질문이 네. 지금 뭐라고 대답하기 참 애매한 그런 본인이 질문인데 본인이 주관적으로 나를 돌아봤을 때 거울을 딱 봤을 때 나 참 사려 깊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지 사려 깊다? 네. 생각이 참 깊다. 생각이 깊다. 네. 제가 뭐 이렇게 눈빛이 깊다라는 말을 좀 들어봤는데 아니 눈이 눈빛이요? 아 눈빛이 그냥 눈빛이 깊다 뭐 낯빛이 깊다 이런 말은 제가 좀 들어봤는데 사려 깊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오늘 끝날 때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사려 깊은지 아닌지 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사실 푸른 밤을 항상 되게 자주 함께해 주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역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에 이제 오늘 함께 하실 텐데 네. 이만 자세 같은 것이 있다면 간단하게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고민 나누고 가려고요. 고민 나누고 가려고. 그러니까 고민을 제가 뭔가 해결해 드린다거나 그런 걸 저한테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지 말라고. 시작부터 던져놔야지. 네, 아, 마음이 편해지네요. 네. 그럼 다 내려놓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고민 없으세요, 시인님은? 아, 제 고민은 이제 좀 그런 고민. 저도 비슷해요. 뭐 먹고 살지, 먹고 살 거 항상 고민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을까? 패션에 관련된. 패션에 관련된 그런 고민. 어떻게 하고. 핫피플이 될까? 네, 요즘에는 제 비니에 꽂혀가지고 오늘도 비니를. 네, 비니를 쓰고 왔는데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좀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 아, 어떻게 하면 머리가 덜 빠질까?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하고. 이제 35이 되니까. 서리태 드세요, 서리태. 검은콩. 그래요? 좋다더라고요. 검은콩 알겠습니다. 검은 콩도 좀 먹도록 하고 35이 되니까 이래저래 또 생활하는 게 참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도 많이 챙겨야 되고. 아, 그거는 정말 느껴져요. 예, 네, 그게 몸이 뭔가 이렇게 아 내가 이제 영양 보충을 원하는구나 내 몸이 네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요즘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 좋다는 홍삼. 홍삼 액을 좀 먹고 있어요. 예, 네, 지금 엄마가 드시는 거를 약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낼름낼름 먹고 있는데 쉐어 중이시군요. 네, 쉐어를 하고 있는데 역시 홍삼 쉐어. 쉐어는 약효가 안 나요. 아, 쉐어는 역시 네, 아니에요. 쉐어는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을 뭔가 가져야겠다 나도. 그래서 저도 먹은 것도 있으니까 좀 사드리기도 하고 좀 예, 딱 나에게 맞춰서 또 맞추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약 같은 경우에는 네. 체질 이런 거 다 확실히 알아봐서.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남이 먹던 걸 먹는 거는 뭐 약효 면에서는 역시 네, 좀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힘은 좀 날씨 좀 오늘 좀 뭐 그래 보약 하나 빼서 먹었으니까 네. 든든한데 뭐 이런 느낌 네, 들 수 그러니까 있지만 뭔가 일회성인 것 같고 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땡겨 쓰는 네. 느낌. 네, 땡겨 쓰는 내일의 느낌. 건강 네. 오늘 땡겨 쓰는 느낌. 그런 느낌 있어요. 남의 건강을 좀 먹는 느낌.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엄마한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자식들은 언제나 죄인이죠. 그렇죠. 아, 좋은 말이네요. 정말 자식된 죄로 네. 네, 건강까지 갉아먹고 있어서 이제는 좀 좀 따로따로의 건강을 좀 챙길 때가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의 고민도 만나보죠. 노래는요 토이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이 곡은 유나 씨와 함께한 곡입니다. 토이와 유나가 함께한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사려 깊은 오빠 씨 하상욱 시인과 함께하고 있죠.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 사연 만나볼까요? 경기도 포천시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색함을 병적으로 못 견디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과 만날 때에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더 과장되게 행동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늘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도 두려워요. 전화하다가 말이 끊기면 어떡하지? 만나자고 할 텐데 만나서 무슨 말 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생기면 친구랑 만나면 일단 이 얘기하고 이어서 이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목록을 정리해서 나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야 말이 쭉 이어져서 어색한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니 사실 만나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고 그냥 하나 넘겼다는 마음만 듭니다. 길을 걷다가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불안하고 집에 있을 땐 휴대폰에 불빛만 들어와도 불안하고 나이를 먹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젠 낯가림이라고 포장할 수도 없을 만큼 심해져서 너무 피곤하네요. 어떻게 해야 이 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어색함을 못 견디는 강박증에 걸린 K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듣는 입장에서 너무 즐겁네요. 네, 일단 그러네요. 재밌는 사연이었어요. 뭐 방송 작가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방송인의 고민 같기도 하고 맞아요. 예능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다들 가지고는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특히나 동창회나 이런 데 가면 더더욱 좀 애매하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이제 뭐 신입 이제 새로 들어오시거나 네. 아니면은 회사 사람들과 모두 친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퇴근하려고 할 때 이제 그분의 눈치를 약간 볼 때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탈까봐 네. 단 둘이서. 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다들 갑자기 그 뭐 숫자를 네. 왜 다 보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당연한 감이에요. 당연히 내려갈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다들 다 이제 딱 엘리베이터 문 딱 닫히는 순간 시선 고정. 네. 뭔가 되게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층수의 고정. 그러니까 또 제가 다니는 회사 또 꼭대기층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난감해서 좀 일부러 배 아픈 척하면서 화장실 가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한 30분 더 이렇게 일을 하다 가기도 하고. 아, 그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어색함이라는 게 견디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제 뭐 그게 뭐 이분한테도 K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걸 드러냈어요. 어색함을. 네. 예를 들면 지하철을 어쩔 수 없이 같이 타게 되는 경우가 이제 생겨요. 네네. 굳이 따로 탈 순 없잖아요. 이제 만나버렸으니까. 굳이 다른 또 그 옆칸으로 가기도 그렇죠. 네, 가기도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집에 가세요. 뭐 어느 쪽으로 가세요. 뭐 하다가 제발 반대쪽이어라. 제발 반대쪽이어라 이런 거 있는데. 저 성수요. 나던데. 나던데. 이런 젠장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K님이 하셨던 고민처럼. 근데 저는 네. 그때 처음에는 그러다가 되게 어색하게 몇 번 갔는데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음 거 탈게요. 그냥 이래버렸어요. 우리 어색하니까 제가 다음 거 탈게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그 네. 상황 내에서는 뭐 먼저 뭐 왜 그러세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라고 했지만 그러면, 상대방도 안도. 근데 그러면 같이 타더라도 덜 어색하고 정말 따로 타기도 해요. 진짜로. 그럼 내일 회사에서는 또 우리 아닌 척하면서 웃으면서 보자고. 이렇게 차라리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분하고 나 오히려 더 빨리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면 어색할 일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너무 네. 친해져서 멀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네, 다시 어색한 사이가 되기도 네네네네. 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런 어색함이 고민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고민 많이 하는데 그 어색함을 인정하는 게 서로가 드러내놓고 인정하면 좀 편해져요.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이분이 생존형 외향성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낯을 가리지만 그 분위기를 못 견뎌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능력이 또 있고 이분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어색한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 걔 되게 내성적이더라라는 이야기가 돌진 않을 친구 거예요. 친구 사이선 유재석 씨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너무 피곤하고 네. 본인 혼자 일하는 것 같고 계속. 그렇죠. MC 네.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뭐 굳이 너무 이렇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어색함을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뭐 지금 좀 휴대폰에 불만 들어와도 불안하고 이건 병이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이건 거의 뭐 공포에 가깝죠. 이민 가야 될 네.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정신적 스트레스 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친구들에게도 나 사실 낯을 많이 가리는데 네. 좀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털어놓고 시작하면 친구들도 네.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자기네들이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만약에 친구를 4명 만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께는 K님께는 그 친구들이 다 친구들의 눈빛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그런 부담감으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네네네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비슷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막 뭐 재밌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나도 갑자기 막 나 멋있는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담감을 막 네. 느끼잖아요. 혼자만의 네. 심리전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언제 되게 편해질 수 있을 것 같냐면 차라리 친구들도 그거를 그냥 캐릭터처럼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얘 진행병 걸렸다. 아니면 얘 방송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캐릭터처럼 그렇게 만들어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쟤또 저거 오바해서 저거 또 방송하고 있다 혼자.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친구들과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내서 만들어지면 네. 이 캐릭터를 유지하면서도 좀 편하게 사람들하고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드러내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랬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케이님이. 예.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으니까 남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닌 일도 나한테는 네. 정말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예. 그런 것 같으니까 그래요. 뭐 일단은 가까운 친구든 누구든 먼저 얘기를 좀 마음을 열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이분을 위한. 네, 이분을 위한 노래는 네.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추천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우리 쫑디의 기대돼요. 네, 쫑디의 지적임을 제가 구독하고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예. 요즘 쫑디의 지적임을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어떤 거 어떻게요? 자기 거를 많이 이렇게 홍보해야 하는. 홍보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샤이니의 네네. 메인 보컬. 아시아의 스타도 이렇게 자기의 노래를 아니 얼마나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요 생고생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홍보를 해야지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마케팅의 시대입니다 자기 홍보의 시대다 아니 샤이니의 김종현도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추천하는 곡은? 마침 또 가사도 맞아요 이런 확실해요 아니 한 살짝 맞아요 어느 정도 살짝 맞은데 억지로 제가 굉장히 껴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분이 친구 사이의 어색함 이야기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저의 노래 중에 이제 두 곡밖에 없지만 두 곡 중에 한 곡이 그 약간 친구나 사람 사이의 관계 어색함을 이야기하는 노래가 있어요. 네. 축의금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그때 제목보다 안 어울려. 네. 이 사연이랑. 그때 립싱크했던 노래죠. 아, 예, 예. 네. 그때 공개 방송 라디오에서 립싱크했던 초유의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발라드를 립싱크했던 네. 그런 엄청난 일을 제가 벌이고 갔었는데 그 노래를 케이님과 함께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예, 듣고 올게요.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3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하상욱의 축의금 듣고 오겠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사려 깊은 오빠 씨, 하상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 고민 한번 만나볼까요? 0531님. 오빠가 군대에서 생일 선물로 과자를 보냈는데 택배비가 착불로 6,500원이나 나왔어요. 택배비 청구해야 될까요? 이거는 예, 착불로 군인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도 군생활 해봤지만 네. 일단 일병 정도까지라면 네. 웬만하면 저기 그냥 착불 그 미리 청구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일병까지는 별로 돈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근데 오히려 상병이나 병장쯤 되면은 나름의 품위 유지비가 들어요. 품위 유지비. 아 그렇죠. 아. 후임병들에 대한 어떤 품위 유지비를 쓰게 돼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히려 월급은 많아지지만 궁핍할 때가 많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의 어떤 자기의 지위와 어떤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그 군대 안에서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각박할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착불이라고 굳이 착불로 보낸 거 보니까 저는 약간 그 상황이 아닐까. 각박한 상황. 각박한 상황을 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좀 이 정도는. 그 어떤 마음을 보낸 거잖아요. 군인이 어떤 과자에 담아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좀 듭니다. 선물이니까 네. 좋게 좋게 기분 좋게 받으십시오. 네. 6462님 친한 남자 후배 둘이 있는데요. 파스타 같은 거 둘이 먹으러 가기가 부끄럽다고 절 자꾸 끌고 가요. 응? 사실 전 그런 류 잘 안 먹어서 힘든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니네한테 관심 하나도 없다고 해도 안 들어먹고 애들한테 무슨 해결책을 줘야 제 속이 좀 편할까요? 하셨습니다. 친한 남자, 본인은 여자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 후배 둘이 갑자기 계속 둘이 좀 남자 둘이서 영화 보러 가기 민망하니까 누나 좀 껴줘.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상욱 씨님 만약에 그런다면. 아, 저 같으면은 뭐 그냥 일단 같이 가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이왕 같이 가 주시는 거 그냥 해결책은 그분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좀 반대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니네한테 관심 없다가 아니라 아 니네가 세상 사람들한테 참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의 반전. 네, 반대로 이해해주고 차라리 같이 다녀주시면은 본인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6462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그리고 또 그게 또 나름대로 그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진 않으니까 또 같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렇다면 반대로 또 오히려 6462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좀 반대로 가져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건 어떨까요? 이 지금 네. 뭐 파스타 이런 거 먹으러 갈 때 네. 나 그럼 사주니? 그런 것도 괜찮. 그러면은 점점 부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뭐 사주면 그럴 맛있게 수 먹는 거고요. 네. 아니면 뭐 안 같이 안 가도 되니까 마음 편한 거고.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예. 네. 다음 사연이요. 아, 5172님. 이따 책 사러 가는데 시집 살까요? 소설책 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뭐 자기 PR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니. 그냥 뭐 어떤 책이든 네. 그냥 마음에 오는 책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쿨하게 드릴 수 있냐면 네. 이미 사셨지 않을까 싶어요. 부담감 주기. 부담감. 이미 사셨겠죠. 네, 네 이미 사셨겠죠. 그래. 네. 사려 깊은 오빠 씨 이렇게 사연 보내면서 이미 네. 샀겠지. 네. 설마. 네, 그러니까 네. 사려 깊으니까 이미 사셨겠지. 그리고 네. 또 이런 서점 같은 데 가면 요즘에 또 음반도 같이 팔잖아요. 아, 그렇죠. 내 것도 사셨겠죠. 네. 꼭 항상 붙어 있잖아요. 네. 음악도 좀 들으시면서 좋은 종합 문화 예술을 즐기시게. 여기 오히려 답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네요 이분께. 사셨나요? 네, 사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음반은 어떠세요? 음반도 즐기시고. 네. 아, 둘 다 사셨겠죠. 그래요.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제 마음 가는 쪽으로 네. 사셨겠죠. 네, 사셨겠죠. 네, 다음 네. 사연은 0948님. 고등학교 졸업식이랑 대학교 OT 날짜가 같네요. 아유, 게다가 그날 동생도 중학교 졸업이에요. 어딜 가야 하죠? 하하. 와, 이거 진짜 이건 고민 많이 되겠네요. 인생에 단 한 번인 네, 모든 것들이잖아요. OT도 한 번일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식도. 네, 졸업식도 동생 중학교 졸업식도 한 번일 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상욱 씨님? 이거는 그냥 선택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선택의 어떤 그 말씀을 힌트만 드리자면 대학교 OT 안 가면 좀 초반에 약간 좀 껄끄럽긴 해요. 그건 확실해요. 예, 네, 그거는 그 친구들과 친해지는 예, 네, 그 기회가 생각보다 잘 없어요. 대학교 OT를 안 가게 되면 이미 어떤 멤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OT 안 갔던 멤버가 뭉치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군요. 되거든요. 네. 너 OT 안 갔니? 너도? 그래? 어쩐지 혼자 다니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쩐지 너 혼자 점심 먹고 그러니까요. 학관에 너 혼자뿐이더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일부러 점심시간에 밥 안 먹게 되기도 하고 민망해서 네네네.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를 하면서라도 그래도 제가 또 한 말씀도 드리고 힌트를 드리자면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아니더라도 고등학교 친구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생각만큼 그렇진 않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생각만큼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민이 되겠죠. 네. 동생의 중학교 졸업식도 참 동생을 사랑하신다면 예, 또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어떤 거에 중점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어디를 가라 말아 할 건 아닌 거 같아요. 두 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럼요. 좀 상당히 네. 마음이 그러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뭐 가족이 또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생에게는. 그러네. 그러네요. 동생에게는 가족이 나만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러니까 동생은 빠졌네요. 여기서 동생까지는 저희가 동생까지는 네. 네, 빼드리겠는데 네. OT와 졸업식은 나의 미래와 추억 둘 중에 네. 무엇을 결정하실 것인가. 미래와 어떤 현재 네. 과거 이게 굉장히 충돌하네요. 네. 네. 잘 선택을 해보시기. 잘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생만 빼드렸습니다. 저희가. 동생은 빼세요. 네, 네. 다음 사연이요. 6985님 학원이 멀어서 매일 점심이랑 저녁을 혼자 먹는데요. 혼자 먹기 좋은 참신한 메뉴 없을까요? 김밥, 주먹밥 절대 사절입니다. 매일 먹어요. 이 편의점에서 파는 무언가는 네. 사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분식 혹은 이런 것들 뭐가 좋을까요? 근데 제가 뭐 이거 비슷한 글도 썼는데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메뉴 선택이라는 거 제가 와다. 네, 글도 썼는데 아니 이 글이 어떤 대학교 막 거기 그 학생 식당 기둥에 막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름 들까 이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해결하는 분이 있다면 전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화상인가요? 노벨 메뉴상. 아 메뉴상 하나. 아니 이게 뭐라고 평화까지는 아니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아 그 정도로 참 어려운 문제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히 뭔가 힌트를 드리기도 좀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힌트 드렸다가 식성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할 수 없는 말이니까. 다만 김밥 주먹밥 절대 사절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절대 사절이라고 하셨지만 내일도 그거 들고 쉬고 계실지 않을까. 저도 좀 그래요. 사실 네. 김밥 주먹밥처럼 가장 네, 간단한 든든한 게 또 없어요. 네. 간단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브랜드를 바꿔보시면 어떨까. 뭐 그 정도 삼각에서 사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주먹밥에서 뭐 저기 발밥 이렇게 가지고 김밥에서 누드 김밥으로 네. 뭐 그런 거 손바닥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바닥밥이 어딨어요. 모르겠어요. 뭐 그걸 만드셔 보시든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너무나 고민되고 아까도 고민했어요. 저도 사실은 아까도 참 고민했던 문제고 그래서 그래서 이 고민을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떡볶이 먹었죠. 떡볶이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참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신다면 저한테 꼭 SNS로든지 뭐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또 시 쓰실 거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아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성인이겠죠 그런 사람들. 성인 정말. 아 뭐 공자 노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사연 1864님 아까 오징어 먹었는데 양치를 해도 입 냄새가 안 빠져요. 어떡하죠? 쉿. 조용해요. 네. 필담 나누세요. 네 그렇죠. 쉿 그냥. 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죠. 자 네. 다음 사연 6985님 학원을 1시간 거리로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시간 때울 수 있는 일 없을까요? 원래는 책 보거나 문제집을 풀었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아 책을 보면 멀미가 나신다.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네. 역시 음악이네요. 역시 어디서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그냥 좀 들으세요. 크게 좀 내실 일은 없을까요? 근데 제가 이분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책 뭐 그 조금의 시간도 짜투리 시간도 아깝고 막 뭔가 불안해서 사실은 책도 보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가끔은 낭비가 준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낭비가 준비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다음 준비를 위한 낭비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조금은 맞아요.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멀미까지 난다면. 네, 네. 그래요. 좀 몸을 좀 푹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 한 시간 정도라도. 네, 안 그래도 힘드니까.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듣고 오겠습니다. 아델의 Someone Like You 듣고 오셨습니다. 사려 깊은 오빠 씨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연 어떤 분이 보내주셨죠? 대전에서 P님의 사연입니다. 10살 딸을 키우고 있는 37살 주부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공부는 뒷전이요. 좋아하는 연예인 팬클럽 만들어서 활동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콘서트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엄마의 생신은 잊어버려도 좋아하는 연예인의 차 번호판은 선명하게 기억했고 좋아했던 연예인의 결혼 소식에 좌절하고 급기야 단식 투쟁까지 했었죠. 근데 그런 제가 이젠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되어 저를 똑 닮은 딸을 걱정하고 있네요. 딸아이는 작년부터 급격하게 연예인에 빠지더니 최근 뒷전이요.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동영상 보기와 팬클럽 활동 그리고 집에서 먼지나게 춤까지 따라추고 있어요. 정말이지 2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얼마 전에는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 흉을 봤더니 울면서 엄마가 오빠의 고통을 알아? 소리를 지르는 거 있죠. 그래서 넌 엄마의 고통을 아니? 라고 했더니 들은 척 만 척 시켜줄 만은 우리 오빠 얼마나 힘들까 이러는데 정말이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 경험상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하는 게 팬심이거든요. 솔직히 학창시절에 이거 말고 또 어떤 추억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딸아이가 예전에 저처럼 저만큼 빠질까 봐 두렵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가 그 연예인 욕을 해서 절교까지 했다고 하니까 혹여나 그 팬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엄마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대 팬이 많은 쫑디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이렇게. 네. 연예인의 깊이 빠진 딸을 걱정하는 피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네. 그 죄송해야 될 일이에요. 저도 죄송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본인이 왜요? 아, 그럴까요? 하정우 씨가 나도 죄송하고 싶어 이런 거. 아, 어쨌든 그러니까 네. 뭔가 걱정인 거잖아요, 부모님에게는. 그렇죠. 걱정이죠. 나의 딸아이가 나의 자식이 이렇게 또 뭔가에 빠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네네. 원래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잖아요. 뭔가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또 본인도 또 그래 봤다고 하시니까 더더욱 또 그게 어떤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가 또 되시니까 네네네. 더더욱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냥 전 개인적으로 네. 이런 뭐랄까 학창 시절의 추억. 네. 그리고 친구가의 우정을 돈독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것이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통의 관심사. 그렇죠. 대부분 남자친구들은 학교에 이렇게 딱 가서 네. 어색한 시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네. 너 무슨 게임하니로. 그렇죠. 게임이 많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여성분들은 너 누구 좋아해?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즐길 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더 즐길 거리도 많고 그렇다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즐길 수도 있겠지만 취미생활들 예,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생들 워낙 또 시간 없고 바쁘고 힘들기도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런 어떤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아직 어린 뭐 초등학생이라서 어리다면 어리지만은 그 친구 나름대로 또 그 친구가 선택한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존중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친구가 선택한 거니까 네. 선택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그 연예인이 되게 좀 뭐랄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이었으면 좋겠네요. 샤이니처럼? 그렇다면 더더욱 좋고요. 사실 네. 저희 연예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좀 뭐랄까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건 네. 뭐에 있어서건 네. 학생들에게 영향을 더 끼치는 연예인이라면 네. 좀 더 바르고 좀 정의에 대한 생각을 잘 표출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라는 네. 생각을 하네요. 마치 김정현처럼. 자꾸 그렇게 몰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표정과 목소리가 네네. 마치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아 저는 그렇게 되고 싶긴 해요. 네. 참 그러면 많이 부족하지만 네.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글도 한번 썼던 적이 있었어요. 나는 김수현이 될 수 없다. 김수현도 내가 될 수 없다. 상황은 같은데 슬픔은 내 목. 이렇게 네네. 마치 나만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네. 나만 작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부모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 같아서 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그 친구가 그 어떤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상화하고 우상이고 그렇잖아요. 네. 너무나 좋아하는 짝사랑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 사랑의 대상인 만큼이나 그 자신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꼭 항상 느낄 수 있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딸에게 계속 존중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자기 자신이 존중받고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남을 좋아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한다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비틀어지진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존중과 자신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맞아요.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또 성장기니까 들어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좀 형성이 정확하게 잘 돼 있어야 될 것 네,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어머님이 네.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해봐서 네.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차 번호판도 확실하게 외우고 막 결혼 소식에 막 단식 투쟁까지 하셨었다라고 네. 하시니까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지난 시절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시절을 예쁘게 추억으로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제가 이 사연을 읽고 한편으로는 슬픈 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10대의 추억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추억에 대해서 좀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오히려 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추억도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뭐 지금 초등학생 그 딸 딸의 어떤 그런 지금의 10대의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더 예쁘게 좀 봐주셨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네. 뭐 화상욱 씨님은 어떠세요? 본인의 자식이 네.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에 제가 아이를 갖고 누군가에 빠져서 네. 뭐 단식 투쟁까지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호적에서 파야죠. 단호박 단호박. 아, 농담이고. 네. 농담이 그럼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 약간 좀 질투가 날 것 같기도 해요. 질투? 만약에 질투. 딸이라면 아들이 그런다면 네. 뭐 같은 연예인을 같이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취향이 또 네. 피는 모습이다. 하필이면 또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만약에 내 딸이 어떤 다른 남자 연예인에게 그렇게 막 완전히 막 올인을 한다면 그때는 어떤 걱정보다는 질투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뭐 피님은 어떻게 뭐 해결 방안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네. 존중을 해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좋아하는 마음이잖아요. 네네네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누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네. 뭔가 누군가를 치열하게 사랑해 본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분을 위해서 화상욱 씨가 한 곡 노래 추천해 주시죠. 설마 또 본인 노래 아닙니다. 아니겠죠? 네, 그렇지 다행이다. 않고 그 10대 시절을 좀 추억해 보시라고 네네네. 오히려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이분 저랑 크게 다른 나이의 그 또래는 아닐 것 같은데 이분께 또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또 그 시절에 그 연예인이 또 팬들을 위해서 불렀던 그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에초티에. 에초티인가요? 네, 에초티 아니에요. 에초티예요. 에초티. 에초티의 너와 나. 듣도록 이 노래 좋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사려 깊은 오빠 씨 마칠 네.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고민을 같이 나눈다는 생각으로 같이 왔었어요. 네. 고민을 같이 나눠보기도 하고 남들의 어떤 이런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나도 참 이런 비슷한 고민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사람 사는 게 참 크게 다르진 않고 참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괜히 또 위로받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널 이해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고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따뜻한 말 주고받으면서 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요. 라는 생각 듭니다. 훈훈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서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를 마지막에 내리자면 네. 저 사려 깊네요. 아유, 그건 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하여. 본인 시대라면서. PR.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화상욱 시인님이 추천해 주신 에초티의 네. 너와 나 들으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너만이 나의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질문을 받았다. 작년 한 해 정말 감사하거나 스스로 운이 좋다고 여긴 일이 있었는가? 나는 평소 운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 시험에서 찍은 문제들은 전부 틀렸고 간단한 내기나 게임에서도 이겨본 적이 거의 없었다. 작년이라고 뭐 달랐겠나 했는데 하나하나 떠오르는 일들. 가고 싶었던 콘서트가 매진이 됐는데 운 좋게도 취소표를 구했던 일. 버스 막차를 놓치지 않고 탔던 일. 좋은 일자리를 구한 일. 서먹했던 친구와 다시 가까운 사이가 된 일 등등. 생각만큼 운이 나빴던 건 아니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는 건데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빴던 일들만 기억해서 나 스스로를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된다고 하던데 어쩌면 나는 내게 찾아왔던 행운들을 스스로 되돌려 보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행운은 받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 오는 것. 스스로에게 말해본다. 나는 꽤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윤정인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였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아,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막 이런 생각하고 세상에서 왜 나만 이렇게 다 안 풀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 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조금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다 좋은 일이 또 함께 하더라고요. 안 좋은 일만 이렇게 뭐 1년 내내 있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물론 유독 힘든 해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해가 있으면 유독 행복하고 즐거운 해가 또 있는 거고 운이라는 건 나의 노력과는 또 별개의 이야기니까 복과 운, 행운 이런 거는 뭐랄까 기대하지 않는 부분,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복 없는 감정의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왜 나는 운이 없지? 이건 사실 해결 방안이 없잖아요. 운이 없는 건. 내가 실력이 없는 건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아니 이게 게임이면 게임에서는 럭키라는 뭐 수치를 올리면 내가 행운 있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운에 관련되는 뭐 그런 생각들은 좀 마음에서 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정민경님. 요즘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손이 상처투성이네요. 꼭 요즘 제 마음 같아요. 이리저리 치이고 했더니 마음은 너덜너덜. 날씨가 따뜻해지면 제 손도 마음도 상처가 아물려나 위로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다 아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건 뭐 손도 보습 잘해주시고 약도 잘 바르시고요. 마음도 스스로 좀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상처를 번지지 않게 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고요. 손도 마음도 어서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541님, 며칠 전 아버지께서 퇴직을 하셨어요. 홀가분해하실 줄 알았는데 평생 하시던 일 놓으시니까 많이 허무하고 힘드신지 계속 잠을 못 이루시네요.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얼마나 허탈하실까요? 왠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들, 어제 했던 것들, 평생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이제부터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때가 온 거잖아요. 뭐 본인의 선택이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결정을 퇴직을 하신 거니까 허무하고 좀 허탈한 감정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가족이 힘이 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바쁘실 수도 있지만 틈틈이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식사 때나 이럴 때 좀 연락드려서 챙겨드리는 거 이런 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자주 연락드리고 전화 자주 드리고 그런 거 그럼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너무 바쁘시다면 식사 때라도 한번 연락을 드려서 지금 식사도 잘 안 챙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잠을 못 주무실 정도면 그러다 몸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식된 도리로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사연 하나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광주에서 이지연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이거 나이 탓일까요? 전엔 안 그랬는데요. 아무리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픈 다큐를 봐도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 좀 잘 울어요. 시작은 고흐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였어요. 고흐가 생활고와 사람들의 외면으로 힘들어하는 내용이었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절반도 못 읽었답니다. 그래서 딱딱한 설명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중섭 화가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것도 슬픈 거예요. 결국 보다가 책상 위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네요. 근데 그 뒤로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이번에 무한도전에서 토토가를 했잖아요. 설레고 기쁘고 좋은데 노래도 신나고 좋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나는 거 있죠. 저 이제 곧 생일이 지나면 33살이 되는데요. 모태솔로로 맞이하게 될 33이 슬퍼서 미리 울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시절이 90년대였는데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서 눈물이 났던 걸까요? 여튼 눈물이 많아진 요즘 푸른 밤에서 많이 위로받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저런 감성들이 많이 생기셔서 눈물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사람이 울고 인간이 울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펑펑 우는 거죠. 심지어 동물들도 우는 걸요. 여러분 애완동물들이 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내가 막 울고 있으면 집에 있는 애완동물들이 와서 달래주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표현은 동물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슬플 땐 슬프다고 이야기하고 기쁠 땐 기쁨을 표현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뭐 사회적인 뭐 회사에서 그런다거나 일적인 부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 그러는 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사적으로 혼자서 있을 때는 충분히 그런 감성의 뭐랄까 소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눈물 많은 것. 자, 이분에게 일단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인 CD를 보내드릴게요. 제 솔로 앨범 베이스 사인 CD 보내드릴게요. 눈물 많은 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안 좋은 것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어볼까요? KT 턴스털의 Suddenly I See. 이 곡은 미야자키님 신청곡이고요. 포터블 그룹은 아인의 아멜리아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케이티 턴스털의 Suddenly I See 그리고 포터블 그룹 9의 아멜리에 두 곡 들으셨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쉬앤 힘의 Time After Time. 이 곡은 1203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방백 다음에 박소란. 그러니까 나는 다음이라는 말과 연애하였지. 다음에 라고 당신이 말할 때 바로 그 다음이 나를 먹이고 달랬지. 택시를 타고 가다 잠시 만난 세상의 저녁 길가 백반집에서 청국장 끓는 냄새가 감노랗게 번져나와 찬 목구멍을 적시고 다음에는 우리 저 집에 들어 함께 밥을 먹자고 함께 밥을 먹고 엉금엉금 푸성기 돋아나는 들길을 걸어보자고 다음에는 꼭 당신이 말할 때 갓 지은 밥에 청국장 듬뿍한 한술 무연히 다가와 낮고 낮은 밥상을 차렸지. 문 앞에 엉거주춤이 선 나를 끌어다 앉혔지. 당신은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밥이 멀어지는 듯. 나는 그 자리 그대로 앉아 밥을 뜨고 국을 푸느라 길을 헤매곤 하였지. 그럴 때마다 늘 다음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갔지. 당신보다 먼저 다음이, 기약을 모르는 우리의 다음이 자꾸만 당신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지. 우리가 일상에서 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이야기겠죠. 저도 많이 듣고 또 가끔 쓰는 말이긴 한데요. 뻔한 얘기겠지만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절박하다면 우리는 다음이라는 말을 안 쓸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절박하게 꿈꾸고 절박하게 끝까지 가본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사랑이든 아니면 공부든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이든 간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기 지금 바로 이 순간이니까요. 오늘 끝곡 넥스트의 Here I Stand For You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Destiny.